위대한 김종일 동지와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들에 대한 연구 토론회와 돋보이가 최근에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로마니아와 스위스에서는 위대한 김종일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 사회주의는 과학이다와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 김종일 동지의 위대한 선군혁명 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어 나가자에 대한 연구 토론회가 미국과 나이지리아에서는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 위대한 김종일 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정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협을 빛나게 완성해 나가자와 그이께서 조선민주여성동맹 제6차 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역사적 소환 온 사회의 김일성 김종일주의화의 기치 따라 여성동맹 사업을 더욱 강화하자에 대한 독보회가 각각 진행되었습니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했습니다.